News. CNC 인터내셔널 2023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 및 상담회 안내입니다. 11월 16일 오후 1시부터 우리 학교 HIT 3층 310호에서 상담회가 진행됩니다. 교수님께 대체 여부 확인 후 커리어 개발팀에 사전 문의하면 출결 인정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커리어 개발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2회 건강한 연구실 문화공모전 수상 발표 안내입니다. 총장님 시상 및 인증마크 수여식은 11월 21일 신봉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수상한 연구팀은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래 전기에너지 신기술 융합 전공 설명회 안내입니다. 제2공학관 402호에서 11월 14일 화요일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30분가량 진행됩니다. 참여자에게 점심 및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혁신융합대학 운영팀에 문의 바랍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가 확진 사례가 없어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91건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전국 소 사용 농가에서 407만 마리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럼피스킨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모기와 파리개체 수가 줄고 있는 것도 확산 방지에는 유리한 환경입니다. 전문가들은 항체 형성 기간인 앞으로 3주 혹은 백신 접종 뒤 다시 증가세를 보였던 해외 사례로 볼 때 앞으로 2주가 추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안보협의회의 미국 측 대표단과 만나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 등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력히 발전시키는 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며 미국의 모든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한미가 지난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 NCG 협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임을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확장 억제 실행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은 대구 시민들의 우려가 컸고 반대 집회도 열렸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대관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다른 지역에서 허가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천지 측은 이런 대규모 집회를 할 곳이 개축 중인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을 제외하면 대구 스타디움뿐이었다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1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재웅,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